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참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나라 이 땅과 온 세계의 인류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르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 무지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저희들을 통하여 참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시여 열정적인 영성으로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주의 종의 입술을 하나님에 붙들어주셔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백배의 영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추운 날씨에, 올겨울엔 유난히도 추운 날씨에 하나님 특별히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열심으로 필때 되신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육신의 어떠한 힘들고 여러가지 사건 사고 질병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로 하나님을 삼아주시고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앞으로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인간은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부르며 달려나가겠습니다. 표때 되신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한 발 한 발 주님 앞에 달려갈 때마다 연약한 육신에게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지만 또 무너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옵고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악한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은 말씀으로 무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창원 생명교회 입구를 막고 있는 아버지 부흥의 입구를 막고 있는 사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창원 생명계의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이여 한 분 한 분 우뚝 세워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하나님이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일삼아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삼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육신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이러고 아버지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시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아멘 아멘 받아파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 겸손히 사모함으로 받아 저희들은 하나님의 삶 속에 백배로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더욱더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정말 그 어쩌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그 세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미가를 통하여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샬롬,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고 바로 그곳으로부터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수많은 말씀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곧 밝을 때다. 새벽 미명,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춥고 가장 어둡죠. 그러나 바로 그때가 곧 해가 뜨고 곧 따사롭게 될 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들의 죄악과 범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포로가 되고 나라가 없어지고 노예 삶을 살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그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약속되어 있는 것, 그 소중한 약속들을 우리가 미가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We are reading the second oracle.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계시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광고 말씀은 이번 주간 이제 우리가 목요일부터 시작하여 설 명절이 있습니다. 올해가 또 개띠네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우리 18일 주일날에는 우리 주일학교와 일부 예배만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점심 식사가 계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또 졸업을 했는데요. 또 축하합니다. 또 여러분들 새로 시작하는 또 사회, 또 학교, 새롭게 옮겨지는 모든 공간과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올 5월이면 우리 다니엘 모리카가 이제 아빠 엄마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5월 달에 태어날 것이라고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네요, 신발을요. 이제 해보니까 그림을.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은 아기가 태어나고 하면 돈보다는 선물을 많이 준비하죠. 아기에 맞춰서. 근데 아무튼 우리가 다니엘 모리카를 위해서 좀 깜짝 선물을 준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5월 달에 이제 아기가 태어날 거다라고 하니까 아무튼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세워질 가정에도 큰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마 그 아이가 한국말을 가장 잘하겠죠. 걔가 제일 잘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The King of Zion brings peace to Zion. 시온의 왕이 가져올 평화.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같이 앉아 계시면서 성경을 같이 한번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챕터 4, verse 6. 미가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주가 선언한다. 나날이 오면 빛을 버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모으겠다. 아멘. In that day, the day of judgment.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그냥 기쁘고 좋은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혹시 재판을 받아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지만 재판을 받으면 항상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요,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The result of the judgment always to innocent or guilty. 항상 모든 재판의 결과는 둘 중에 하나죠. 유죄이거나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떳떳한 사람은 재판을 통해 무죄로서 떳떳함을 회복하는 날이고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재판을 통해 유죄로서 이제 벌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especially the judgment of God,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for some people will they receive the guilty. For some people, we heard you are innocent.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유죄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날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무죄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날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는 이날은 두려운, 무서운, 정말 아주 이렇게 공포했던 날이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날인 것이죠. Especially the Old Testament many times mention about the day are very terrible and fear and very scary day. 근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그 날에 대해서 아주 끔찍하고 무섭고 아주 정말 두려운 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구약 성경은 그날에 받게 될 대적들, 악한 자들의 심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ut New Testament mention about the day, the joyful and great will have a huge party in the air. Because in the day are the resurrection day.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저날이 부활의 날로서 우리가 공중에서 호림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기쁨이 가득할 것이고 놀라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에서의 심판의 날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미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미가서에서 그 심판의 날에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Verse 7 그리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영광이 타양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아멘. 살아남은 백성.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며 비틀비틀 거리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들 향하여 여전히 믿음을 지킨 remnant. Even though in terrible situation, but they keep the faith. 그 끔찍한 순간에도 믿음을 지켜왔던 남은 자들. 바로 그루터기 신앙. 어쩌면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전 세계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건 부유함, 가난함, 신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습니다. 가난에도 악한 자가 있고 부유에도 악한 자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 뛰어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있고 신분이 낮다 하더라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금그릇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평화로운 나라, 어떤 전쟁의 한순간, 어떤 좋은 자리, 어떤 허름한 곳에 있든 상관없이 참된 믿음을 지킨 그 모두는 그루터기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강한 백성으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Chapter 4 verse 11 and chapter 5 verse 1 또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든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은 이르기를 시온은 망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이 폐허가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다.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거의 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땅을 칠 것이다. Our enemy can see the Zion on earth. They cannot see it. What stands our behind? Almighty God. 우리의 대적들은 이 땅의 시온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지 못하지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말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사진도 같이 보았지만 이스라엘 땅의 시온 언덕에 실제로 거기가 시온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시작된 바로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시온 문이 1948년 이스라엘 독립전쟁 때 수많은 총알에 의하여 얼마나 훼손되고 총알 자국 수천 수만 개 총알 자국이 거기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있는 사진을 같이 보셨지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에 여러 문이 있단 말입니다. 뭐 사자의 문, 뭐 무슨 문, 무슨 문, 여러 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유일하게 시온 문만 그렇게 상해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 뭔가 영적인 깨달음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보통 코스가 정해져 있거든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려가다가 겟세마네 언덕을 지나고 막혀있는 미문 혹은 동문, 메시아가 임한다고 해서 아랍 사람들이 두려워서 막았다고 하는 동문, 그 동문을 그냥 스치면서 보통 사자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사자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그 뭐죠? 샘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실로암, 그렇죠. 이게 실로암 연못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럼 그 길을 돌아 돌아가면 이제 예수님의 그 재판받던 자리 빌라도의 재판장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지 순례를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문이 시온문입니다. 보통 코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다른 곳은 아주 말끔하고 깨끗하고 아주 좋은데 유독 시온문만 엄청난 상처투성입니다. 평화의 왕이 임하신다는 바로 그 자리인데 영광의 왕이 계신다는 바로 그 자리인데 이름이 바로 그 시온인데 바로 그것이 시온인데 말입니다. 이 땅에 대적들은 시온은 망해야 한다. 이것은 폐허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치기도 하며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대적하임에 싸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땅의 그곳 그 현장도 그렇게 아주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카 챕터 5 verse 2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우리가 미가서 4장 12,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그들은 나 주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But they do not know the thoughts of the Lord. The enemies, our enemies, they don't know His thought. 우리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 이 베들레헴 혹은 옛날 지명으로는 에브라다.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아주 초라해 보이고 아주 작아 보이는 정말 될 것 없을 것 같은 그냥 작은 언덕배기. 그러나 주님은 그 땅에서 태초에 상고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대적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내 뿔을 쇠 같게 하고 내 굽을 노쇠 같게 할 것이니 너는 많은 민족을 짓밟고 그들이 폭력을 써서 착취한 그 재물을 빼앗아다가 온 세상의 주 곧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아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무너질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Verse 3 and 4. 3, 4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태산하는 이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 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산을 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His promise.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시온의 포로들을 내가 되돌리겠다. 내가 반드시 그 포로들을 되찾아 오겠다. 그런데요, 언제까지냐면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를 말하는 것보다 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은 물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로서 이 땅에 오신 거긴 하지만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간은 또 다른 하나의 상징인 것이죠. Luke chapter 4 verse 18 and 19.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Luke chapter 4 verse 18 and 19.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혹시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뜬 눈을 선포하고 얼룩진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each the gospel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heal the brokenhearted, to preach deliverance to the captives and recovering of the sight of the blind, to set at liberty them that are bruised, to preach the acceptable years of the Lord.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 수많은 아픈 이들을 치유하고 고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언젠가 완전하게 회복될 메시아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승천하여 떠나셨고 이제 그동안 2000년의 세월들 그 역사를 되짚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잠깐 계셨던 그때처럼 그 평화의 때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기억할 것은 He is Prince of Peace.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Isaiah chapter 9 verse 6.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주원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평화의 왕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이지요. 또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깨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룰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일곱 목자, 여덟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아멘. This peace is the shalom. 바로 이 평화가 샬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라고 하면 보통은 many times peace means no war. 보통 평화라고 하면 전쟁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지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Peace or shalom is biblical concept is this completeness. Perfections.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는 그냥 전쟁이 없다가 아니라 완벽함, 완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평화를 찾아보게 되면 가장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장면은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통하여 그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평화가 깨어지지요. 사람의 범죄함으로 그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두 번째 발견하게 되는 그 평화의 때는 노아 홍수 이후 무지개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도 결국 노아의 후손들, 자손들의 범죄함으로 깨어집니다. 세 번째 평화에는 평화라기보다는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였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어 약속된 땅으로 가게 하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서는 장면에 롯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샬롬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정말 멋진 땅이었거든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그것이 사해, Dead Sea, 그러니까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정말 여기가 파라다이스, 정말 낙원 같구나라고 하는 풍부한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롯이 그 땅을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반대편으로 가죠. 반대편은 저도 가봤지만 사막 같은 척박한 곳입니다. 사람 눈으로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훨씬 더 풀이 많고 자연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참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내가 이곳을 축복하며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텐트에 살아가고 실제로 그가 서 있는 곳은 척박합니다. 구원을 받은 오늘의 우리의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는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시면 샬롬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벽돌 집에 산 적이 없습니다. 항상 텐트를 짓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늘 옮겨 다녔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돈이 없고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큰 부자들은 성을 쌓거나 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막을 쌓고 막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샬롬은 튼튼한 벽돌 성벽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At the time Abraham lived, the time many the kings they built castles for protection. But Abraham he lived a tent. No any protection. But why? He know my protection from the presence of God. 아브라함은 알았단 말입니다. 그의 보호는 벽돌 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회복 다윗의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축복하셨지만 다윗의 때에 평화로운 날이 며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셨지만 그의 마지막 말로가 어떠했습니까? 그것이 진정 샬롬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던 그때 이스라엘은 어땠었죠? 로마의 식민지였죠. 제사장들은 부패하였고 나라는 분열되어 있었고 그게 진정한 샬롬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를 통해 회복될 샬롬의 나라 샬롬의 때를 말씀하시며 보여주셨습니다. 실족할 뻔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던 사람이었고 이사야가 예언했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며 굽은 길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할 것이다.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마음에 의구심이 든 것입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살아왔고 이 순간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이제 죽음의 순간에 다다랐기 때문에 마지막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의심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는 마지막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 섰기 때문에 정말 당신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내 평생 하나님의 정의와 올바름을 위해 달려왔고 그를 통해 악한 왕의 거짓을 꾸짖어서 감옥에 갇혀 이제 죽음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내 인생 값지게 살아왔는지 내 인생 의미 있게 살아왔는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물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믿음이 깨졌거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그는 마지막 그 순간에 정말 확신된 답을 듣고 삶을 맞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메시아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가서 얘기하라.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니 아픈 사람이 낫는다고요?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센스가 있는 세례 요한은 그 말만 들어도 아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죠? 세례 요한아 내가 바로 샬롬이다. 내가 바로 그 완벽함, 그 완전함. 내가 바로 하나님의 완벽이다. 하나님의 평화이다. 이사야서 말씀이 세례 요한을 예언했었는데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모를까요?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자가 본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평화의 왕이신데 지금 그분이 나에게 그의 평화를 설명해 줬단 말입니다. 이제 나는 내 삶을 값지게 살았고 이제 나는 마칠 수 있다.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샬롬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명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What is Christian's life? What is our life?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We must show on earth what is the shalom of God. 하나님의 샬롬이 무엇인지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도 완전하거나 완벽하진 않을 것입니다. 창원 생명교회도 여전히 완벽하거나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의 평화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나머지 많은 것들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신약의 표현들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살아가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샬롬을 향해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곱 목자와 여덟 장군으로 싸워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뺀 칼로 니느웨 땅을 항우지로 만들 것이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선 너머로 들어올 때에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아멘. 아멘. 그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He will save us. 그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Named Jesus means Jehovah is my Savior. 예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참된 평화, 샬롬,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With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샬롬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설날을 맞이함으로써 2018년을 정말 시작하게 됩니다. 행동이 동행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바로 그 행동의 동행함은 올 2018년에 여러분의 삶이 평화롭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루터기의 신앙, 주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여건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들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로뎀나무 앞에 엘리야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나는 할 만큼 했으니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았고 주님을 위해 달려왔던 그가 이제 번아웃, 지쳤단 말입니다. 주님,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나를,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끊을 수 없으니 당신이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혼자 있는 것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5천명을 보호하며 지키며 숨겨두었다. 너 혼자 있는 것 아니다.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너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숨겨두었고 내가 지켜주고 있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게 뭐지요? 모두가 끝났다고 하는 순간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난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샬롬,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지키고 있다. 내가 보호하고 있다. 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여러분의 삶이 그 샬롬의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역사가 웃긴 것이요, 현재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유대인 지역이 아닙니다. 아랍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관광객이고 이방인이니까 거기 가도 됩니다. 참 웃기죠? 정작 시온은 온갖 총알과 총탄에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고, 미가가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샬롬과 이 평화를 말했던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정작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곳, 유대인들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땅 어디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샬롬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 것으로 끝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전 세계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샬롬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샬롬의 평화가 2018년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적들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평화를 간구합니다. 샬롬, 샬롬,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완전한 평화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구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 땅 어디를 둘러보아도 참된 안식이 없고 그 어느 곳에도 참된 평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온 세상 가운데 세우신 그리스도의 참된 이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샬롬이 있음이 증거되며 보여지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8년 이제 또한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정말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행동하며 동행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샬롬의 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님, 주의 약속하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특별히 주님, 세우신 창원생명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날에 주님의 샬롬을 만난 세례 요한은 다시 힘을 얻었고 마음을 회복하였고, 로뎀 나무 안에 죽기를 고하였던 엘리야도 일어섰으며, 황량한 사막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땅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주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샬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행동함으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